남조선 당국은 한미동맹 강화 타령이 전치에 씻지 못할 반민족적 특대범죄로 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 최근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히스테리적인 전쟁 광기가 극도에 이르고 조선반도 정세가 최악의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때에 남조선 당국이 한미동맹 강화를 도드러대며 분수 없이 놀아대어 온 민족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현 남조선 집권자는 평화는 당면한 생존 전략이고 최우선 국익이다.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만반의 태세 유지를 욕설해대고 있으며 청와대와 외교부 패거리들은 북의 도발 위협이 도를 넘었다느니 즉각 중단이니 하고 우리를 걸거들면서 긴밀한 한미공조 강화에 대하여 죄처되고 있다. 괴뢰보수 야당들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것들도 대북 압박과 한미공조는 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력 제공을 골간으로 하는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 고화되고 있다. 특히 괴뢰 국방부 장관 송영무를 비롯한 군부 패거리들은 우리가 괌도 포위사격 방안 검토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 한미동맹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느니 한미동맹의 의지를 시험하거나 오판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느니 북이 도발하는 경우 한미동맹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느니 하며 주제넘게 놀아대고 있다. 그야말로 대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들의 행태에 민심이 얼마나 격노하고 있는지 모르고 해덤비는 망동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 공화국에 대한 트럼프 패들의 무분별한 전쟁 불사 광증에 온 세계가 우려를 금치 못하고 미국 내에서까지 비난과 반대 목소리가 세차게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트럼프가 전쟁이 나도 조선반도에서 나고 사람이 죽어도 거기서 죽는 것이라고 망발을 제친 데 대해 남조선 각계층과 온 민족이 분노의 치를 떨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남조선 당국과 괴뢰군부 호전광들이 한미동맹 강화를 도드로대는 것은 트럼프 패들의 핵전쟁 불멍치에 기름을 끼운 것과 같은 천하의 망동으로서 그들이 얼마나 암둔하며 친미사대에 미쳐 돌아가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미동맹이란 본질에 있어서 남조선을 미국의 세계제패전략 실현의 돌격대로 내세우기 위한 침략적인 군사동맹이며 동족을 반대하는 북침동맹이다.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한 전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미동맹의 노를 쓰고 우리 민족에게 들쑤운 불행과 고통은 구천에 사무쳐 있거늘 남조선 당국자들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조선 사람들의 생사 같은 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미국의 안전만 지키면 그만이라고 한 트럼프의 망발은 미국과 괴뢰들이 지금껏 입이 닳도록 떠들어온 한미동맹의 기만적이고 추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내 보였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이 한미동맹 필요 없다. 미국은 이 땅에서 떠나라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문제는 촛불민심의 지지로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남조선 집권자가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한미동맹 강화 타령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미국 상전이 벌이려는 북침전쟁의 돌격대로 나서겠다는 것이며 남조선을 존대미문의 끔찍한 핵전쟁 참화 속에 밀어넣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의 전쟁 도발책 등으로 이 땅에 핵전쟁의 목구름이 시시각각 밀려들고 있는 현 정세하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려면 한미동맹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미국의 등을 돌려대고 동족과 손을 잡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남음이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현 남조선 집권자는 전쟁만은 기어코 막겠다고 하면서도 북침전쟁 도발에 미쳐 날뛰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도드러대고 있으니 도대체 이런 황당한 궤변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한미동맹 강화에 의한 전쟁이냐 아니면 반미투쟁에 의한 평화냐 남조선 당국은 명백한 선택을 해야 한다. 만일 남조선 당국이 각계층 민심과 온 민족의 요구를 외면하고 미국 상전에 비위를 맞추며 굴욕적인 대미 추종에 계속 매어달린다면 역사의 가장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8월 17일 평양.